Narration. Please listen. 전화 메시지. 1. Mark leaves a message on Steve's answering machine. 스티브 씨, 안녕하세요. 저 마크 스미스인데요. 한국어 숙제 때문에 전화했어요. 지금 오후 4시 50분이에요. 내일 아침 10시에 학교 도서관 앞에서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아요? 우리 집으로 전화해 주세요. 전화번호는 523-6094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스티브 씨, 안녕하세요. 저 마크 스미스인데요. 한국어 숙제 때문에 전화했어요. 지금 오후 4시 50분이에요. 내일 아침 10시에 학교 도서관 앞에서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아요? 우리 집으로 전화해 주세요. 전화번호는 523-6094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2. Minji calls her mother. 엄마, 저 민지예요. 그동안 별일 없으세요? 저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. 저 책을 사야 되는데 지난달에 받은 돈을 다 썼어요. 서울 물가가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요. 죄송하지만 은행에 돈 좀 붙여주세요. 500불만 붙여주세요. 또 전화할게요. 엄마, 저 민지예요. 그동안 별일 없으세요? 저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. 저 책을 사야 되는데 지난달에 받은 돈을 다 썼어요. 서울 물가가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요. 죄송하지만 은행에 돈 좀 붙여주세요. 500불만 붙여주세요. 또 전화할게요.